가보자 주님 계신 곳으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그곳 자 우리 손에 손 꼭 잡고 가보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곳에 자유와 평화가 기다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축제 흥겨운 노래소리 가득해 근심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고 콧노래 흥얼거려요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달려요 하느님의 나라로 주님이 마련하신 축제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곳에 한다른 우리 위해 마련된 그곳에 자유와 평화가 우리를 기다려 즐거운 축제 속에 울리는 찬양에 나도 모르는 흥에 절로 남고 노래 가슴 벅찬 그곳을 향해 함께 달려요 Let's go 주님의 집에 모여 Let's enjoy the party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곳에 자유와 평화가 기다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축제 흥겨운 노래소리 가득해 근심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고 콧노래 흥얼거려요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달려요 하느님의 나라로